지금 저도 최근에야 그걸 알았는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세계사를 시험 과목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물대요. 그걸 알고 있어요? 네? 없죠. 내가 나랑 같이 공부하는 그 임경준이라는 학생이 있는데 그 학생이 경준이가 몇 학번이더라? 공익 갔다 와서 지금 4학년이면 몇 학번이야? 모르겠다, 씨. 나 모르겠어. 나는 91학번 이후로는 학번 계산 안 돼. 내가 91년부터 시간 강사를 해가지고 91학번부터 학생이라 생각하고 91학번이든 05학번이든 다 비슷해 보여. 근데 그 학생이 대학 시험을 볼 때 충청남도, 그 학생이 천안에서 살았는데 충청남도에서 세계사를 선택한 학생이 50명 정도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세계사 선택을 하는 학생들이 없으니까 세계사 참고서나 문제집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이 시리즈라는 거 있어? 집에요? 예. 있어? 그게 유명한 참고서 시리즈인데 세계사 그건 안 나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임경준 군에게 듣은 바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세계사를 시험 보는 학생이 1000명 정도도 안 될 거라고. 1000명이면 인문학 책보다도 수요가 없는 거야. 내가 책과 세계를 1년에 1000권씩 팔거든. 그래서 5년 동안 5000권이나 팔았어. 그럼 인쇄를 150만 원이나 벌었어. 3000원짜리 책이니까 10%니까 1000권 팔면 30만 원이야. 그래서 150만 원이나 벌어가지고 내가 지금 산림 지식청소 최고 판매량을 지금 자랑하고 있지. 책이 얇으니까 뭐 만만한 게 100페이지도 안 되는 거 뭐. 근데 세계사의 지식이 지금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인문학이 안 돼. 인문학 공부는 철학이라고 하는 게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뉘어요. 하나가 엄밀한 학으로서의 철학, 확실성의 철학. 분석 철학이나 논리학이나 정확한. 근데 이 단태를 읽는다든가 이런 게 있는 게 이제 텍스트를 이렇게 미묘한 그 결들을 따라가면서 읽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제가 두 종류의 문제가 있어요. 시험 문제가 다음 중 이것에 해당하는 정확한 답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있고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에 사람들이 취약해. 그게 역사적인 가령 다음 중 30년 전쟁의 원인에 가장 적절한 원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그럼 네 개가 나오는데 다 원인일 수 있는데 경중을 따져가지고 제일 적절한 것을 찾아야 되는데 정답이 없는 것처럼 보이잖아. 그러니까는 세계사가 힘든 거라. 그러니까 지금 세계사 선택했어? 이건 호? 네. 선택해? 하려고? 네. 참고서가 없다던데. 구등급이야 그럼. 큰일 났다. 호연이는 세계사 잘해? 네. 역사학과 가려고 그러니까 선택했어? 잘해? 저희 학교에서 저밖에 안 해. 너밖에 안 해? 고3 학생 중에? 네, 애들이 저보고 특이하다고 욕합니다. 욕해? 너 어디 학교냐? 세계사 너무 어려운 게 한다고. 어디 학교? 내가 가야겠다. 우리 다 같이. 호연이 학교 가서 호연이를 제외한 3학년 학생들 다 밟아 죽여버립시다. 세계사 책 구하기가 어려워. 어렵지? 네. 참고서가 없지? 선생님들한테도 없냐고 그러는데 없냐. 그러니까 지금 근데 지금 우리가 여기 인문학 공부를 하려면 그러니까 인문학은 그러니까 수학적 학으로서의 인문학이 있어요. 있을 수 있어. 엄밀한 어떤 논증을 따져가는 역사적인 사태는 무관한. 그런데 지금 존 로크의 정치사상 이런 거 읽으려면 엄밀하진 않거든.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기 첫 시간에 강의한 내용이 다 역사 얘기잖아요. 이런 콘텍스트를 지금 알아야 되는데 가령 내가 데카르트 방법소설을 이해하려면 일단 30년 전쟁부터 좀 알아야 되겠다 그러면 사람들이 학생들이 30년 전쟁? 그러면은 뻥 떠버리는 거라. 플라톤의 국가를 이해하려면 플라톤이 살았던 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건인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알아야 되거든. 그럼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모르는 거라. 스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스 전쟁사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인문학이 쇠퇴하는 것은 돈이 안 됐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인문학을 공부할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로 돼 있어. 그러니까 전국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 1등부터 500등을 뽑아가지고 철학과를 다 넣는다 해도 철학이 발전할 수가 없어. 세계사가 안 돼 있으니까. 지금 호연이 학교에서 세계사를 선택한 3학년 학생 한 명이야. 제 한 명. 어떻게? 안 가르쳐줘. 그럼 어떻게 공부해? 그냥 혼자. 혼자 해? 와. 놀라운 사건이야, 지금. 여러분들, 그거, 이게 몰랐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역사가 지금 완전히. 근데 또 하나 재밌는 거는, 가령 투키디데스의 펠로폰네소 전쟁사, 그래서 플라톤 당시에 펠로폰네소 전쟁 얘기하자는 거, 전쟁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란, 이라크 전쟁, 뭐 이런 것만 생각해, 전쟁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전쟁을 어떻게 치렀는지를 모르는 거라. 칼 들고서 사람을 내리쳐서, 스탠칼이 없었잖아, 그때는. 둔탁한 청동기나 둔탁한 철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찔러 죽이는 게 아니라 쳐 죽이는 시스템이거든.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 아킬레우스 같은 애들이 이렇게 철을 쳐 죽이니까 전쟁, 전투가 벌어지면 두 시간 이상 할 수 없었어. 그 무거운 칼, 칼이 무거워야 쳐 죽이지. 칼이 얇아봐. 땅 쳤는데 대가리로 팍! 이랬고. 안 되잖아. 그러니까 둔탁하고 무거운 칼을 들고 쳐 죽이는 거지. 그 다음에 창을 먼저 쏘고, 이 전쟁 상황에 대해서 전혀 감을 잡지 못해. 그래서 우리가 아킬레우스 그 일리아스 읽을 때 방패를 갖다 이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어깨를 나란히 하고 이제 중갑보병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죠. 호플리테스라고 그러지. 그거. 그때 전쟁터를 함께 겪은 사람들, 이 히랍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 요 사람들이 바로 전우들이 서로의 전쟁터를 함께 겪은 이 사람들, 요 마음 속에 뭐가 생기냐면 전우애가 생기는 거거든. 육즙으로 같이 흘렸거든. 그게 우정이야. 그게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렇게 찬양에 맞지 않던 우정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딱 그 당시의 역사적인 상황 속으로 우리가 일단 쭉 빨려 들어가야 그 콘텍스트 속에서 이 텍스트를 읽을 수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게 낯선 얘기가 되는 거라. 낯선 얘기가. 그래서 아 내가 딱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세계사가 지금 경희고등학교 3학년 학생 중에 조호연 한 명밖에 안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야. 놀라운 사실이야. 그게 왜 그게 어려워서 그런 거야? 아니면 쉽게 내주면 되지. 외울 게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하지. 그리고 선택 과목이 돼버렸어요. 필수 과목이 아니라 선택 과목이네. 국사도 필수, 선택인가? 네. 국사 선택. 그러니까는 지금. 안 해? 아,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이제. 그러니까는 지금. 전국에 문과 계열의 1학년 학생들, 대학교 1학년 학생들 중에 30년 전쟁을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다고 봐도 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너 무슨 과야? 아, 저 뭐 어디 어느 대학 경제학과입니다. 30년 전쟁 모르지? 이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우리가 아주 개무시할 수 있어. 지금 여기 모이는 사람 아주 특이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지금 역사적인 사건을 모르면 욕 뒤집혀 먹잖아요. 그게 지금 그러니까 아주 미묘한 지식으로서의 인문학 있잖아요. 정답이 없는 그 지식으로서의 그것을 훈련하는 거 있잖아. 역사적 지식엔 정답이 없잖아. 아까도 말했듯이 과거의 사건이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지 않은가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요것을 지금 건드려내는 수사학, 역사학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서의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어렵게 돼버린 거라. 인문학 위기가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한테도 지금 로크를 읽기 전에 이렇게 역사하고 관련된 얘기를 숙제를 세 가지를 내는 거예요. 이것이 출발점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배경에서 바로 이 로크가 나온다고 하는 거. 이제는 텍스트로 들어가는 거지. 텍스트 자체로 들어갈 때 아 로크가 이제 어떤 시대를 살았다가 여러분들이 감이 쫙 오잖아. 우리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 당시 사람들이 고립되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잉글랜드, 네덜란드 했단 말이야. 잉글랜드의 경제 상황은 어땠어, 김성현? 그 당시에. 이건 로크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어요. 왜냐하면 지난번에 내가 말했죠. 로크의 텍스트는 새로 등장하는 부르주아의 당파성을 대변하는 텍스트라고 말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잉글랜드의 경제 상황이 중요한 핵심만 뽑아서 얘기해봐. 잉글랜드의 경제 상황. 일단. 생산물을, 스위즈 내에서 생산물을 독점할 수 있는. 이렇게 버벅대. 몇 번이야? 아유, 안 읽혀. 지금 읽으려는 게 몇 번? 네덜란드는 잉글랜드와 연합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물리친 뒤 동인도 회사를 설립해서 인도네시아, 인도와 인도네시아 지역의 향유역을 독점했다. 독점적 무역 활동으로 축적한 부는 금융업 및 상공업 육성을 불러왔으나 17세기 말 잉글랜드와의 제해권 다툼에서 패배해 강대국의 지위를 잃는다. 네덜란드가 17세기 잉글랜드에서는 잉클로저 운동이 진행되고 있었다. 이게 중요한 사건이야. 17세기 잉글랜드의 잉클로저 운동. 잉클로저 운동이 뭐예요? 아는 사람 얘기해 봐. 병건 씨 얘기해 봐. 잉클로저 운동. 조심해. 그 뒤에 있는 사람 지금 굉장히 얼고 있으니까 빨리 말을 해줘. 그 뒤에 있는 그 지금 이 머리 긴 처자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이게 볼살이 달달달달달 떨리고 있다고요. 목초지 조성하기. 목초지를 조성해서 양을 키우기 위해 전통적으로 경작지들을 갖다가 울타리를 치는 잉크로저가 울타리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토지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운동이 17세기에 일어났단 말이죠. 로크가 이때 함께 이 시대를 겪었던 사람이에요. 돈 맛을 아는 사람이 쉽게 말해서. 지주계급과 신흥 상업 부르주아 계급은 경제력을 바탕으로 의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 중에 한 사람이야, 로크는. One of them. 청교도 혁명을 거치면서 이렇게 새롭게 부상한 상층 계급은 자신들의 소유지 내에서 발생한 생산물을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했다. 이랬어요. 자, 의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니까 배타적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라는 게 입법을 하는 거죠.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입법. 이게 바로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말했던 아주 초창기 부르주아 국가에 대한 성격. 국가는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회다. 부르주아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회로서의 국가가 이때 처음에 성립해요. 이걸 갖다가 우리는 리버럴 스테이트다 그렇게 말해요. 자유주의 국가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이렇게 말하잖아요. 리버럴 디모크라틱 스테이트라고 말하는데 자유 리버럴에다가 데모크라틱이라는 말이 붙으려면 존 스튜어트 밀 정도까지는 와야 됩니다. 아직은 아니야. 흔히 로크를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배워요. 자유민주주의 이론을 세운 사람 이렇게 배우거든요.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우면 로크 통치론을 들이대고 그게 아니라고 말해도 고등학교 윤리교과서에서 나왔다는 이유로 통치론이 무너지는 경우가 가끔 있어. 내가 해결 변증법 전공했으니까 정반합 안 나온다고 그래도 고등학교 교과서에 정반합 나왔다는 이유로 나를 개무시하는 사람들이 짜증나 죽겠어. 아직은 디모크라틱은 안 가요. 디모크라틱은 리버럴 스테이트. 요 리버럴 스테이트 뭐냐면 지난 시간에 내가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신흥 상업 부르주아 계급하고 지주 계급하고가 경제력을 바탕으로 의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기네들의 이권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입법들을 의회에서 계속해 나갑니다. 그것에 왕권을 제한하면서 이게 바로 리버럴 스테이트예요. 자유주의 국가예요. 자유주의 국가. 점점 더 제가 조금 데피니탈 규정적으로 해나가죠. 자유주의가의 기본적인 목표는 뭐냐? 인간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이게 이제 Maximization of Utility 이익의 극대화, 인간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 이걸 목표로 하는 국가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로크의 통치론을 이해하는데 가장 직접적으로 요구되는 경제적인 배경 지식이에요. 이게 이것은 니어 휴버먼의 자본주의 역사 바로 알기 그 책에 잘 나와 있어요. 그걸 이제 제가 다음 시간에 소개하려고 오늘 안 가져왔어요. 요게 이제 로크의 정치 사상을 읽을 때는 요 지점이 직접적으로 출발해. 근데 이러한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으로는 어떠한 상황이 있었고 과학기술은 어떻게 발전했고까지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내 얘기가. 알겠어요? 그 마리큐리 유인전을 가지고 있나 집에? 아, 가지고 있지 마세요. 주변 사람들 읽을까 봐 걱정이네. 자, 이 정도 되면 여러분들 이제 존 로크라는 사람이 통치론을 이렇게 저술을 할 때 어느 정도의 어떤 상황이 있었는지 대강 딱 짐작이 왔죠. 요 상황 속으로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어요, 지금. 17세기로. 그러면 통치론을 펴봅시다. 이제 텍스트를 촥 봐야지, 텍스트를. 뒤에 역자 해설을 봅시다. 역자 해제. 역자해제 239페이지를 통치론 저술의 배경, 동기 및 그 시기 이렇게 있는 부분을 봅시다. 로크의 투 트레티지 오브 거버먼트를 우리나라 주로 통치론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져 왔다. 이흑창 교수도 지적하다시피 통치 이론 또는 통치에 관한 두 논문이라 제목으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흑창 교수의 번역이 제일 처음으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통치론이라고 그러는데 제1논문하고 제2논문이 있는데 제1논문은 잘 안 읽습니다. 로버트 필머 및 그 240페이지로 넘겨보세요. 로버트 필머 경 및 그 추종자들의 그립된 원칙과 근거에 대한 지적과 반박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건 잘 안 읽습니다. 그리고 제2론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이게 시민정부의 참된 기원, 범위 및 목적에 관한 시론 요것을 대개 통치론으로 통칭합니다. 통칭합니다. 통치론은 일반적으로 240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1688년에 명예혁명을 옹호하고 다음 세기에 전국 정치를 지배하게 된 휘그당의 원칙을 정당화하기 위해 저술된 것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 왔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건 출간 이유 중에 하나인데 이게 저작 동기는 아니라고 하는 게 일반적으로 지금은 승인되어 있습니다. 241페이지 밑에서 8번째 줄을 보면 피터 레슬리스 연구일에 이렇게 돼 있죠. 1950년대. 피터 레슬리스 누구냐? 오늘날 가장 로크의 통치론에 관한 정본으로 알려진 요 책. 요게 피터 레슬리스 편집한 통치론이에요. 옛날에 이제 로크가 쓴 것을 레슬리스 편집을 했는데 요 앞에 인트로덕션이 있어. 이 피터 레슬리스 말하자면 이 책에 대한 해설을 써놓은 부분이 한 100페이지쯤 됩니다. 요 앞, 요만큼이. 피터 레슬리시. 그러니까 이런 로크의 이런 고전들은요, 이런 역자 해제가 이만큼씩 붙어 있어. 레슬리시 편집한 책도 있고 또 다른 사람이 편집한 책도 있어요. 근데 레슬리시 편집한 책도 사고 다른 사람이 편집한 책도 사요. 연구자들은 왜? 요 앞에 붙어 있는 역자 해제를 보기 위해서. 저도 이게 영국 여기 영국 자유주의 정치철학을 석사과정 다닐 때 전공을 했기 때문에 레슬리 이것도 있고 펭귄판도 있고 그래요. 윌리엄스판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요 레슬리시 요 앞에 요 요만큼에다가 지금 써놓은 얘기를 지금 강재인 교수가 뒤에 역자 해제 붙여놨어요. 여러분 오늘 여기 오늘 수업 시간 하기 전에 뭐 받았죠? 그게 뭐냐면 네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피터 레슬리시 요 앞에다가 딱 이 존 로크의 통치론에 대해서 딱 요약해 놓은 거야. 이걸 왜 여러분들한테 나눠줬느냐? 글을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로크의 통치론에 대해서 말하시오. 그럼 딱 그만큼만 쓰면 돼. 미치겠어. 이따 그건 설명해 줄게요. 얼마나 멋지게 썼는지를 이따 설명해 줄게. 줄줄줄줄줄 블로거들처럼 말이야. 막 쓰는 것 쓴다 해서 그게 좋은 게 아니야. 응? 할 말만 하는 게 중요해. 요새 좀 조심하고 있지? 응. 근데 자주 본다 내가. 근데 네이버 거의 안 들어가는데 이상직 씨 블로그에는 계속 가. 나에 대해서 또 뭐 썼나? 뭐, 몰카라도 하나 찍지 그러냐? 그래서 이제 이 피터 레슬릿이 해놓은 얘기가 있는데 이 존 노크의 이 책에 출간 동기가 어쩌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봅시다. 242페이지 보세요. 그 휘그파의 입장을 정치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로크가 초고의 대부분에 대한 집필을 늦어도 1683년에는 거의 완료했다. 그런데 로크는 명예혁명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을 포함한 토리파와 휘그파가 팽팽하게 대립하던 배척위기의 와중에서 휘그파 입장을 정당하기 위한 저술을 구상하였고 그랬죠? 이게 이제 핵심 동기가 되는 거야. 구상했어. 그리고 거기서 서너 줄 내려오면 레슬릿은 통치론이 배척이기 와중에서 사실상 혁명에 대한 요구와 선동으로서 집필된 것이지 이미 일어난 혁명을 옹호하고 합리화하기에 집필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척이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앞에 보면 앞에 236페이지 각주에 있어요. 배척이기가 중요한 사건인데 그 각주 두 번째 각주 236페이지 두 번째 각주면 1679년에 이르러 찰스 2세 정부의 정책에 대한 셰프즈베리의 반대는 더욱 첨예화되었다. 배척위기의 기간이던 그 다음 4년 동안에 그는 왕정에 대항하는 전국적인 정치운동을 조직 지도하였는데 이 셰프즈베리라는 사람이 로크와 같은 패예요. 국왕의 권한에 대한 헌법적 제한을 강화하고 선출된 하원의 권리를 보호하며 찰스 2세의 가톨릭교도 동생이 제임스를 왕위 계승에서 배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배척 운동이지요. 여기 지금 찰스 2세의 동생이 제임스인데 걔는 가톨릭교도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윌리엄공을 할 때 그 종교를 따지라고 그랬잖아. 이게 지금 이런 것들이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종교가. 이 동안에 그러니까 존 로크의 이 통치론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혁명이 돼가지고 아 이제 영광된 만년을 보내게 됐네 했을 때 나온 게 아니라 먼저 익명으로 출판되면서 배척이 동안에 선동하기 위해서 나온 거다 이거죠. 이게 선동하기 위해서 배척이기의 와중에서 희급파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이걸 구상을 하고 익명으로 혁명에 대한 요구와 선동을 목적으로 출간된 거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이 통치론이. 그러니까 사실상 통치론이라고 하는 것은 존 로크가 아, 세상 좋아졌다. 이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론적인 목적을 띠고 나온 책이 아니라 이게 지금 자기가 잘못하면 실각할 위험에 유럽으로 망명할 위험에 유럽 대륙으로 도망가야 될지도 모르는 이 사건 여기서 한판 걸고 내놓는 거란 말이죠. 이게 그래서 익명으로 나온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찌다 보니까 친구들이 잘 나가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아 내가 쓴 거거든 이렇게 나간 거야. 우리가 이제 고전 텍스트 읽을 때 이 고전 텍스트가 어떤 동기로 딱 나왔고 어떤 상황에서 나왔는지 이걸 봐야 돼. 왜? 그걸 모르면 이 책의 목차 순서도 잘 이해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책이든지 가만히 앉아서 철학자가 또는 이 정치사상가가 아 가만히 뒤뜰에 아 내가 뒷산에 올라가서 어? 멀리서 보이는 촛불을 봤다. 노래소리도 들었다. 아침이슬을 불러 들었다. 뭐 이러면서 아 내가 하나 써야지. 이런 게 아닌 거라. 고요한 명상 속에서 쓰는 게 아니라 이 분명히 중요한 아주 임박한 이게 영어로 at stake라는 단어. at stake가 무슨 뜻이에요? 최민지 씨, 무슨 뜻이야? 위기 중에, 그죠? 임박해 있는, 위기가 임박해 있는 그 와중에 쓴 건. 마키아벨리 군주론도 마찬가지죠. 위기가 임박해 있는 와중에 쓴 거라 이게, 존 로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읽을 때 존 로크의 통치론은 딱 보면은 아이, 오늘날 이 존 로크의 통치론을 이거 써가지고 출판사에 가져다준 출판사 편집자들이 목차가 엉망이네 그럴 거라 분명히. 체계적이지 못하고 이상하게 이 부분하고 다른 부분하고 균형이 안 맞는다 그런단 말이죠. 내용이 지나치게 많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정말로 이 체계적으로 볼 땐 중요해 보이는데 적게 쓰여져 있고 그래. 요거 이 텍스트의 목차를 이해하고 내용이 어떤 것에 포인트가 주어져 있는 걸 알려면 출판 동기를 알아야 되는 거라. 이건 선동을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에요. 존 로크의 통치론이. 선동을 목적으로 쓰여진 대표적인 그 정치사상 저술의 또 하나가 있냐 뭐냐면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조한 공산당 선언. 그것도 선전선동을 목적으로 쓰여진 거야. 급박하게 쓰여진 거라. 그게. 그러니까 그런 저술의 목적을 애초에 알아야 돼. 동기를. 그래서 레슬릿은 243페이지 밑에서 다섯 번째 줄 보세요. 전체적으로 서문, 제목과 표지, 제2론의 제1장, 9장, 15장 전부를 포함하여 25개 절 정도의 새로운 절들이 추가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장, 9장, 15장은 나중에 쓰여진 거란 말이죠. 요게 읽을 때 이 절들과 책의 나머지 전체에 첨가된 지역적인 수정 보완만이 명예혁명 이후에 집필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1장 이 전노크의 통치로는 1장 9장 15장 요것을 제외한 것은 익명으로 먼저 나온 거고 나왔다가 사태가 잘 풀리니까 에스테이크 위기가 넘어가니까 1장 9장 15장을 덧붙여서 존 노크 나 이제 한자리 한다 하고 나온 거란 얘기죠. 읽을 때 1장 9장 15장하고 나머지 부분하고를 면밀하게 구별해서 읽을 필요가 생겨나는 거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무작정 처음부터 읽으려고 그러면 안 돼. 읽다 보면 뭔 말인지 잘 몰라요. 이 순서를 봐야 돼. 자, 그래서 존 노크 이제 통치론 여러분들에게 나눠준 피터 라슬렛의 그걸 좀 보겠습니다. 이걸 보면 네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아, 죽입니다. 아주 죽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쓰는지, 아, 이렇게 쓰는구나. 하나의 저작에 대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줄로 이 채강군을 열 줄로 딱 정리하는 이 힘. 하, 이거는 진짜. 근데 다 있어. 모든 얘기가 다 있어. 일단 the historical importance of 발음이 안 좋다는 건 내가 알고 있죠. importance of two strategies of government cannot be overestimated. 이게 이 글 전체의 결론이야. 한마디로 존 노크의 통치론의 역사적 중요성은 어떻다고? 자, 번역해 봅시다. 이상훈.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 매끄럽게 번역해 보면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다. 이거는 성문 종합영어 번역이고 나는 그걸 원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 번역을 해갖고 오면은요 번역자라고 할 수가 없어. 그거는 그냥 이렇게 이거는 우리가 여기가 지금 여기 학원이 아니기 때문에 멋있게 번역을 해봐. Cannot be overestimated. 간과될 수 없다. 최민희 씨. 위대하다. 굉장히 중요하다. 네. 역사적 중요성. 그러니까 통치론은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저작이다. 이렇게 번역해도 돼요. 그래도 돼. 이게 cannot be overestimated. overestimated를 쓰고 cannot을 썼으니까 이건 굉장히 강조하는 거죠. 역사적 중요성. 이건 이제 피터 라슬렛이 한 문장으로 이 통치론을 얘기해. 근데 뭔 얘기하냐? 지금 자기가 통치론의 역사적인 의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다.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게 세 문장이야. 세 문장인데 이 문장을 보면 정말 기가 막혀. 그 다음에 It is the work in which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거는 존 노크가 이 책을 쓰면서 어떤 정치적 전선에서 이 책을 쓰게 되었는가. 즉 이 책이 생겨나게 된 배경과 그 배경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이 책의 내용을 두 번째 문장에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은 이 책의 핵심적인 내용과 이 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상황을 세 번째 문장에 쓰고 있고 마지막 문장에는 이 책에 대해 이 존 노크의 통치론에 바탕을 둔 정치 사상에 대립되는 사상적인 가장 중요한 사상적인 흐름인 마르크스주의의 반박을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 세 문장이면 통치론에 대한 얘기가 다 끝나버린 거지. 역사적 중요성이라는 게 어떤 역사적 상황에서 생겨나서 그런 역사적 상황에 대응하여 존 노크가 어떻게 얘기를 했는가. 그 다음에 이 통치론이라는 책이 끼친 긍정적인 역사적 영향. 또 하나는 이 통치론이라는 책에 대한 부정적인 역사적 반응. 이렇게. 그러니까 히스토리컬 임포턴스라는 게 요 세 마디면 다 되는 거지. 자, 번역을 해봅시다. 재민진 씨 계속 해봐. 찍혔어. It is the art, it is the work in it. 존 노크가 그의 역사적인 경제군주에 대응해서 만들어낸 사상으로서 초기에 신 신으로부터 온 신수선 권리에 대해서. 안 되겠다. 이상훈, 네. 해봐. 이 책에서 존 로크는 전자왕정에 대한 역사적 비판을 전개했다. 그 주장인 주장. 역사적 비판이야? 어택이? 역사적. 어택 좀 받아볼래? 이런 씨. 아, 왜 이래, 왜 이래. 이 피터 라슬리 식으로, 어? 크리틱 쓸 자리에 지금 어택을 쓴 건데? 비판이 아니라 공격이지. 이런, 왜 이렇게 그 미묘한 그 느낌에 대해서 없어? 어택하고 크리틱하고 천지 차이인데, 어택은 칼 들고 하는 거고, 크리틱은 이 침 튀기면서 하는 거야. 네. 다시. 이 책에서 존 인문학이 안 돼, 이런 인문학이 안 돼. 전제 왕장에 대한 역사적 공격을 전개했다. 전개했다야? 런치가? 점심이 아니야? 전개했다는 디벨롭이야. 런치가 뭐예요? 개시한다지. 그러니까 런치라는 단어하고 어택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서로 상응하는 건데. 짜증나 죽겠네. 씨. 다시. 이 책에서 존 로크는 전제왕정에 대한 역사적 공격을 개시했다. 그렇지. 그렇게 딱 해야지. 그건 정확하지 않아. 사실 그것도. 존 로크가 전제왕정에 대한 역사적 공격을 개시한 것이 바로 이 책이다. 이렇게 가지. 이디스 위치 고문이니까. 이 강조해줘야 되는데. 어? 이 피터 라슬렛의 이 문장은요, 명문장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거, 이 숨어져 있는 이 임플리케이션들을 갖다 잡아내면서 읽어내야 되는 거야. 그게 인문학이야. 이게 단순하게 번역기로 돌려갖고 되는 게 아니야. 바로 이 책에서. 근데 뭘 논증하면서? arguing that, that. 자, 대시 두 개야. 얼스 룰러스. 지상의 통치자. 지상의 통치자는 그들의 권한을 그들의 권리를 권리를 신에게서 부여받은 게 아니라 인간들에 의해서 체결된 계약에서 그런 권리가 유래되고 부여받는다는 것. 그래서 드라이브 이끌어낸다는 것. 지상의 통치자는 그들의 권리를 그 통치의 권리를 통치권을 신으로부터가 아닌 인간에 의해 체결된 계약으로부터 이끌어낸다는 것. 첫 번째, 이게 왕권 신수설을 부정하고 계약론을 내세운다는 것.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지금 not but 구문이잖아. not a but b 구문이잖아요. 그럼 A는 뭐냐면 autocratic monarchy가 하던 거고 B가 로크가 주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히스토릭 어택이라고 하는 게 무엇에 대한 공격이냐? 왕권 신수설에 대한 공격이다. 이게 나오는 거지. 첫 번째, 그걸 나는 것. 그 다음에? 그래서 인민들은 그 계약을 위반하는 통치자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킬 권리가 있다는 것. 있다는 것. 그렇죠? 인민은 집합명사이기 때문에 들이라고 할 필요가 없어. 인민은 계약을 위반한 정도, betray는 위반 정도 아니라 배신한 거죠. 네? 배신자. 그러니까, 계약을 위반한, 뜻은 이제 배신이라고 그러면 왠지 노래가사가 돼버리니까, 위반이라고 하면서도 배신이라고 읽는 거야, 속으로. 위반한 통치자에 대항하여 반란을 일으킬 권리가 있다는 것을 논증하면서,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사용한 단어가, 레벨, 요 단어하고, 어택이란 단어와 상응하죠. 이렇게 골라서 쓰는 거야, 글을 쓸 때. 알겠나? 그 다음에 이게 그러니까 존 로크의 히스토릭 어택이야. 히스토릭 어택이라는 게 이제 그러면 로크의 전선이 어디야? 여기서는 로크가 맞서 싸운 전선이 아우토크레틱 모나키죠. 아우토크레틱 모나키인데 이 모나키가 가지고 있었던 건 뭐냐면 신으로부터 그들의 지상의 통치자가 권리를 끌어낸다고 하는 거. 그러면 전선이 하나 더 있어. 숨은 전선이 뭐야? 신. 그죠? 지상의 통치자 아우토크레틱 모나키는 그들의 권리를 신으로부터 끌어내는 거니까 사실은 지상의 통치자를 히스토릭 어택하는데 사실은 그 어택의 배경에는 신까지도 적으로 돌리는 거죠. 전선이 그러니까 두 개인 거라. 그런데 그들의 권리, 지상의 통치자가 그들의 권리를 신으로부터 끌어내는데 아주 앞장서던 사람들이 가톨릭 교도들이거든. 그러니까는 가톨릭을 안 된다고 하는 거라. 가톨릭을 배척하는 거라. 그래서 종교 문제가 중요한 거라. 여기서 전선이 두 개요. 전선이 두 개야. 존 루크의 저작 중에 말년에 쓴 것 중에 여러분들 그 아까 그 로크 통치론 저기 뒤에 해제를 보면 뜬금없는 책이 하나 있어요. 로크에게. 어디 있느냐면 로크 연보 232페이지 보세요. 로크가 쓴 책 중에 제일 분량이 많은 책입니다. 말년에 사도 바울의 서한에 대한 주의 전 6권. 이거 왜 썼나 얘가. 말년에 하느님한테 귀의했나. 이게 전 6권이야. 제일 많아 분량이. 뜬금없는 거 하나 있죠. 이 사람이 종교 문제에 그렇게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한에 대한 주의. 이거는 이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깐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반종교주의적인 태도라는 거. 그거는 이제 저기 뭡니까 몽테스키에나 저기 막스 베버 할 때 다시 합시다. 어쨌든 그거. 그 다음 문장 상훈 계속. 존 로크 히어. 이 책에서 존 로크는 자연법에 대한 그의 자신의 주장을 전개한다. 주장이 어디 있어? 주장이란 단어에 해당하는 영어가 어떤 거야? 아이디어. 아이디어를 주장이라고 그러나? 사상. 어느 학원에서 배웠어? 사상이, 사상. 지금 이 아이디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제 여기서부터 존 로크의 사상 얘기인데 존 로크 사상을 피터 라슬렛은 한마디로 아니 두 가지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추럴 로, 그 다음에 프리덤 앤드 이퀄리티 오브 올 맨 이렇게 가는 거야. 이게 존 로크 사상의 핵심이라고 보는 거예요. 해봐 다시. 존 로크는 여기서 모든 자연법의 모든 인간의 아니야 자연 언내추럴 로 언더 프리덤 이거 따로 해. 내추럴 로가 그 뒤에 거하고 내용상 동일하지 않아. 자연법 사상을 전개하며 또 자연법 사상을 전개하며 모든 인간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사상을 전개하는데 그 사상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의 특히 깊은 영향을 끼쳤는데 그 중에서 특히 토마스 제퍼슨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 그 사상은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특히 토마스 제퍼슨에게 깊은 영향을 끼쳤다. 이거는 지금 요것에 근거해서 미국을 로크주의적 국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로키안 스테이트. 오늘날 로크주의적 국가가 로크가 가지고 있는 이념이 가장 잘 구현되어 있는 국가가 미합중국이에요. 토마스 제퍼슨 또 메디슨 이런 사람들이 있어. 건국의 아버지들. 요거는 이제 우리가 논의할 문제가 아니고 여기서 미국 혁명에 끼친 영향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존 로크의 사상은 두 번째로 이제 첫 번째가 뭐냐면 히스토릭 어택이 있어. 요거는 수긍할 수 있는 문제. 그러니까 첫 번째 사상에서 첫 번째 얘기는 뭐냐면 계약론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계약론. 로크 통치론을 읽을 때는 계약론이 어디 있는가를 초점을 봐서 읽는 거라. 그래서 지금 피터 라슬렛의 요 해명을 우리가 보면서 아 로크 통치론이 눈앞에 있어. 근데 와 어디 부분부터 읽을까 고민할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라슬렛이 딱 이 책 표지가 있잖아요. 책 표지를 딱 열면 이 자리에 피터 라슬렛이 여기다 The Historical Importance라고 해서 딱 여기다 써놨어요. 그럼 이 책을 읽는 사람은 이걸 먼저 읽겠지. 그리고서 이 라슬렛이 독서를 유도하는 거야. 이 부분을 유념해서 읽어라 하고 독서를 유도해주는 것으로 이렇게 앞에다 적어놓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딱 책을 만드는 것이 책을 잘 만드는 거라. 띠지 두르고 막 옆에다 금박 때리고 막 생각 없는 나무처럼 금박 바르고 막 에폭시 쏘고 막 차라리 그냥 엉덩이 사진을 찍어서 하는 게 제일 좋아. 나는 나중에 그런 책 낼 거야. 내 엉덩이 사진 찍어가지고 표지를 쫙 해야 돼. 엉덩이로 하는 공부 책 쓸 거야. 몸으로 하는 공부 절판시키고 엉덩이로 하는 공부를 좀 더 섹시하게. 책을 만들 때 여러분들 이게 책도 여러분들 감별을 해야 돼요. 감별할 때 싹 이렇게 있잖아요. 표지 진짜 무미건조하잖아. 딱 폈는데 The Historical Importance였고 이 고전이니까 이렇게 읽어라 이 책은 알려주는 거야 여기서. 그럼 이 부분을 보면 아 일단 존 노크는 통치론 이 존 노크의 이 논문 이 거브먼트 이거 읽을 때는 계약론이 중요하구나. 사회계약이 이 사회계약을 읽을 때는 사회계약 부분을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왕권 신수설하고 대결을 하는가? 이 부분을 유념해서 읽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저항권이 중요하구나. 그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목차를 보면 저항권이 뒷부분에 나와. 읽을 때 앞에서부터 순서로 읽을 필요 없어. 피터 라슬렛의 가이드라인을 따라가자면 사회계약론 부분,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저항권 부분, 요걸 탁탁 읽는 거야. 바쁘면 그 두 개만 읽어도 충분히 요크의 취지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 대가가 그렇게 읽으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읽으면 되지 뭐, 지가 뭐 잘났다고. 그런 분들, 도사분들이 가끔 있어요. 나름대로 읽는 분들이 있는데, 싸가지 없이, 선생 없이 배운 사람들이 다 자아가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로크는 자연법 사상을 전개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히스토리컬 어택은 로크가 당면한 문제고, 그 밑바탕에다가 로크가 일종의 형이상학적인 바탕으로 깔아놓은 게 뭐냐? 자연법이죠.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로 로크에 있어서 자연법이 뭔가를 갖다 읽는 것이 우리의 독서가 나아갈 방향이 되겠지. 그 다음에 모든 사람의 평등과 자유에 대한 사상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법, 그 다음에 인민의 자유와 평등에 관한 것, 이것이 네 가지를 읽으면 로크 통째로는 다 읽게 되는 거지. 피터 라슬렛의 이 가이드라인을 따라가게 된다면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이 로크 통치론에서는 알 수 없지만, 하나 더 우리가 여유가 생겼을 때 공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과 로크 사상의 관계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로크 통치론에 대해를 읽고 레포트를 한 장 쓰시오. 그럼 요 가이드라인에 따라 쓰면 돼! 10조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숙제가 뭔지 알겠죠? 로크 통치론이 영국 건국,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끼친 영향에 대해서 조사하는 게 숙제겠지. 왜냐하면 이거 통치론에 안 나오니까. 숙제 간단해요. 간단해요. 통치론이, 숙제는 지금 말합니다. 통치론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특히 토마스 제퍼슨에게 깊은 영향을 미쳤다는데 어느 정도 깊었는가? 토마스 제퍼슨이 뭐 통치론을 씹어 먹었다라든가 뭐 베고 잤다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것들 있잖아요. 통치론 없이는 못 살아라든가 뭐 이런 책을 뭐 토마스 제퍼슨과 통치론 그 관계를 밝힌다. 뭐 이런 거를 A4용지 한 면 써 놓은 게 다음 주 숙제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Doctrine of Property. He develops. 그가 전개한 재산권 이론은 재산권 이론은 both an essential precedent, 본질적인 선례이고 중요한 타겟이 되었다. 중요한 그 겨냥점이 되었다. 누구에게? 마르크스주의 비판에서. 부르주아 사회에 대한 마르크스주의 비판에서 중요한 사례이자, 아니 본질적인 사례이자 중요한 타겟이 되었다. 겨냥점이 되었다. 즉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또는 칼 마르크스가 부르주아 사회를 비판한다 할 때 그들이 머릿속에 떠올렸던 가장 전형적인 사례가 존 노크 통치론에 있다. 그 얘기겠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존 노크가 얘기했던 이 리버럴 스테이트가 공산당 선언에서 말하는 부르주아의 이익을 대변하는 위원회로서의 국가다. 나왔잖아요. 칼 마르크스를 비롯한 이 마르크스 주의자들이 부르주아 사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떠올리는 중요한 선례가 바로 존 노크 통치론에 있다. 그럼 이건 뭔 말이냐? 존 노크의 통치론을 우리가 읽으면 여기서 앞에 보면 분명히 모든 사람의 평등과 자유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게 부르주아의 평등과 자유일 수도 있겠다라고 읽는 거고 여기서 존 노크가 모든 사람의 평등과 자유 이걸 갖다가 내추럴 로우 자연법이라고 말해 이게 이러면서 또 자연법도 얘기했잖아. 그럼 이것 하나의 입법화해서 제도화했겠죠. 그러니까 지금 로크의 통치론이 만들어내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전형적인 사회 모형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 사회 모형이 있고 이게 바로 이제 지금 제가 얘기한 바로 이 리버럴 스테이트예요. 그래서 이걸 리버럴 스테이트 모형이라고 그러는 거죠. 리버럴 스테이트 모델. 요 모델이 로크 통치론에서 나온다는 얘기죠. 이 통치론에서 만들어지는 리버럴 스테이트 모델을 알아내려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로크의 사회계약론은 어떻게 진행되고 사회계약을 위반한 통치자는 어떻게 해서 저항을 해서 몰아낼 것이고 그 다음에 로크가 그런 것이 사실상은 부르주아 계급의 이익을 옹호하는 부르주아적 당파성에 근거한 정치 이론인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의 자유와 평등이라고 말했다는 요 지점 있죠. 요거 요 석 이렇게 분치라는 지점. 요걸 찾아내면 로크 통치론에 대한 비판이 되겠죠. 통치론에 통치론을 비판하시오. 그러면 그 지점을 비판하면 되겠지. 요 통치론에서. 그래서 이제 다시 통치론을 봅시다. 목차를 보세요. 목차까지 설명합니다. 이 목차 보면 이렇게 그냥 뜬금뜬금뜬금 있는 것 같은데 아까 1장, 9장, 15장은 명예혁명 이후에 쓴 거라고 그랬죠. 일단 1장, 9장, 15장에 표시를 하세요. 나중에 쓴 것이니까 표시를 하세요. 1장, 9장, 15장. 그러니까 1장, 9장, 15장을 딱 표시를 해놓은 거 보니까 1장은 서론이니까 전체의 내용을 쭉 아우른 거잖아요. 일단 제껴둡시다. 가만히 보니까 9장하고 15장인데 2장부터 8장, 그러니까 9장 바로 앞에 있는 2장부터 8장까지가 내용이 하나예요. 요게. 즉, 9장, 정치사회와 정부의 목적에 관하여 요 부분 있잖아요. 제 9장. 요 얘기가 2장부터 8장까지 내용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그 뒤에 나오는 국가 형태 관하여 입법권의 범위에 관하여부터 14장, 대권에 관하여 여기까지 내용의 서론이 되는 거예요. 즉, 9장이 2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동시에 10장부터 14장까지 내용을 예고하는 부분, 예고하는 부분. 9장. 그 다음에 15장은 뭐냐면 15장부터 쭉, 근데 19장의 정부의 해체에 관하여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저항권에 관한 부분이 19장의 부분.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야, 바쁜데 통치는 빨리 읽어. 30분만 주겠어. 그러면 뭘 읽겠어요? 어떤 부분 읽겠어요? 두 개만 골라봐. 9장이랑 15장. 9장 15장. 9장 15장 아닙니다. 법사상사 참조 한 분 틀렸어요. 5장! 19장. 피터 라슬렛이 뭐라고 그랬어요? 히스토리가 어떻게 들어갔어요? 사회 계약에 의해서 왕권 신서를 깼다 그랬죠? 사회계약이 뭐예요? 소유권이에요, 소유권. 소유권, 여기서. 계약에 관한 얘기가 여기 나와요. 일단, 소유권부터 읽어야 돼요, 이거는. 네, 부르주아 사회 이론이니까. 그 다음에, 계약 안 지킨 사람은 정부를 저항권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19장. 정부의 해체에 관한 이게. 정부 뒤에 없는 얘기. 정부 해체 핵심적인 원인, 19장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요. 이명박 정부는 벌써 해체시켜야 돼요.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안 돼, 큰일 나, 안 돼. 조갑자 선생님이 하시면 혼난다. 지금, 로크는 9장을 갖다가 1장, 9장, 15장을 나중에 덧붙여 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그거는 나중에 쓴 거니까 2, 3, 4, 5, 6, 7, 8. 10, 11, 12, 13, 14, 16, 17, 18, 19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원래 판때기가. 그러면 거기서 내용이 싹 9장을 중심으로 해서 요 앞에는 정치사회 또는 시민사회 기원에 관하여 7장이 있긴 하지만 또 정치사회 기원에 관하여 얘기가 반복되죠. 근데 10장부터는 국가에 관한 얘기가 쭉 나오죠. 크게 봐서 로크 통치론은 이렇게 9장, 15장을 중심으로 해서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것. 요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세 부분. 지난번에 마키아벨리 읽을 때도 세 부분으로 나눠졌죠. 군주론 읽을 때도 요 세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거 요거를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요 목차부터 목차 설명을 다시 하고 핵심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을 떼내서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거기까지 합니다. 숙제 알죠? 숙제. 숙제 뭐예요? 로크 사상이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에게 이친정이야. 특히 토마스 제퍼슨에게. 오케이. 그리고 오늘 숙제